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요. 지금 국회에서 그 계엄을 해제하라는 그 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대적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고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대통령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만 될 헌법상의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게 대통령이 바로 해제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회의라든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겁니까? 계엄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한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실제 어떤 전쟁이 발발됐거나 뭐 폭동이 일어났거나 이에 준하는 어떤 비상사태로서 뭐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어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요건이 해당되지도 않고 또 국회 해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해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뭐 절차적인 타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헌법에는 이렇게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그걸 해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나온 그 계엄사 포고를 보면 국회 네. 활동을 즉시 중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갖고 다툴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그 계엄이 선포, 적법하게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으로서 정치 활동이 중단한다라는 뭐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네.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뭐 안건의 심의라든가 의결 이런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헌법과 법률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국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되더라도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어떤 명령이 있더라도 국회의 어떤 기능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집회라든가 의결 이런 것들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엄을 선포를 했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도 혹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계엄법에 맞게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다시 판단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나 그 계엄 선포 행위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이번 계엄 선포 과정이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우리 헌법에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 병력을 동원해서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계엄 선포를 하면서 내세운 뭐 종북 세력의 척결이나 선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어서 그렇다. 많은 것들은 대형점포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라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대형점포는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름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민철 기자, 이 과연 그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도 네. 이제 그 따져봐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그 저희도 이제 저희 KBS 자문 변호사와 네. 통화를 했는데요. 네. 계엄 해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결과 이제 국회의장의 무효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계엄령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므로 해제 의결은 절차적 성격에 불과하다. 네. 때문에 해제 의결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리고 사유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그 해제 의결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평가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네. 불합리한 사유로 해제 의결을 미룰 경우에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자문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미국 워싱턴을 잠깐 연결해서 미국 반응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지석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까? 네, 김특파원, 계엄령 선포에 미국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곳 워싱턴은 아직 아침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백악관의 짤막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한국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그 현재 언론들 긴급 소식으로 전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 계엄령을 끝내라고 외치면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보도 보내고 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매체를 인용해서 국회의장의 국회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상황 등의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등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 정치적 결정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주식입니다. 네, 김주석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국회 각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계엄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 본청 안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과연 군인들이 철수를 했을지 취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계엄 그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45년 만에 발동이 됐습니다. 아, 정말 예상치 못한 조치에 지금 각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김민철 기자,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 여야 대표들 계속 입장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네, 이제 가결이 되고 난 뒤에 그 각 당 대표들이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대표,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때문에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도 관련 입장을 냈고 방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남겼습니다. 네.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고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때문에 현재 그 본회의장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아까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아직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이재명 대표도 아까 그 본회의장에서 네. 한동훈 대표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아, 네.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뒤에 다시 본회의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보겠다 이런.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본회의장을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방금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우리로 치면 이제 외교부 차관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김민철 기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 헌법 77조를 보면은 대통령 그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 아래에 있는 이 계엄법을 보면은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계엄 해제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해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현재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만약 가능하다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를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다음에 SNS를 통해서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면서 이렇게 밝혔고요.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네. 이럴 때는 어떤 사태가 예상됩니까? 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과를 살펴보면 일단 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상 명문화된 의무를 위반했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과 또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요. 법적 책임을 봤을 때는 그 직무 수행 거부에 따른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탄핵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당도 동의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과연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네.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회는 앞으로 네,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계엄 해제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뭐 계엄 관련 조치에 대해서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더불어민주당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비상겸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추가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국의 정치 분쟁이 법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얘기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걸리거든요. 네. 대통령 탄핵 그 계엄 해제를 거부한다면 결국 쓸 수 있는 거 의존할 수 있는 거는 무력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뭐 국회 본청과 국회 바깥에 뭐 김경희 진입을 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의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네. 이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김병주 최고위원 김병주입니다. 아, 김병주 최고위원 말도 들어보시죠.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치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부대로 복귀해서 자리를 지키고 정의치해 주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됩니다. 헌법에는 전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히... 네, 이재명 대표 발언은 조금 뒤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워싱턴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석 특파원, 자, 이 계엄령 선포의 미국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속속 나오고 있죠? 네, 이곳 워싱턴도 분주하게 한국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즉각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역시 한국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직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분쟁이 법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언론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네,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 계엄령을 끝내라고 외치면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보도 보내고 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매체를 인용해서 국회의장의 국회 이동과 국회 출입 통제 상황 등의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등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 정치적 결정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김지숙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계, 국내외 각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행정안전부 청사에서는 한밤에 출근해서 비상회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주한 대사관들, 자국민들에게 안전에 주의해달라 이런 공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중에 계엄 관련해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윤우 기자가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발언 들었는데 일단은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원천 무효다. 그래서 계엄 이 해제가 확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선 주요 발언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개헌이 위헌, 무효 이미 확정됐다는 것을 좀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개헌이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 이미 확정됐다, 확인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뭐 군을 향해서는 뭐 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개헌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이번 개헌이 확실히 좀 중단됐냐 안 됐냐를 두고 어느 정도 국회의 상징적인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 명령이 위헌, 무효, 불법이라는 사실을 좀 재확인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도 그렇고요. 그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엄 명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지 말고 정의치를 지켜라. 지금 계속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국회 내에 군이 진입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그 뭐 화면 보시듯이 국회 밖에서도 아직까지 어떤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충돌 우려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여당, 야당, 뭐 양당 가릴 것 없이 어떤 충돌 우려에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한동훈 대표도 군경을 향해서 뭐 이번 계엄령이 어떤 무효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국회에 뭐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그 제가 저희가 있는 여의도에서 헬기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지금 군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도 좀 취재를 해서 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지금 할 일은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과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상되는 그 일정이나 절차 같은 거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법률상으로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차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법률을 좀 살펴보면요. 뭐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부수조항으로 있는 부분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 심의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요. 국무회의 자체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적인 어떤 절차적인 요건만 사실상 남아있고 계엄해제 자체는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해제까지의 어떤 절차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향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이제 약간의 절차들을 좀 거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사실상 계엄령 자체 해제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좀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수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그 물리력을 동원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선택이 나올지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아, 국회 앞에 서는 시민들 계속 귀가하지 않고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국회 안에서, 본청 안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그 국회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일단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가장 큰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기까지는 뭐 이제 내년도 예산안 문제가 여야의 가장 큰 충돌로 좀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 감액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네. 그 감액 예산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뭐 야당 측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뭐 야당의 그런 단독 의결 감액 예산안을 취소하고 전면 폐지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뭐 예산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 뭐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예산안 사태를 두고 뭐 어떻게 협의가 진행될 거냐. 뭐 국회의장의 경우 뭐 10일까지 오는 10일까지 합의를 요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로부터 아직 6일 정도 시간이 남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탄핵. 오늘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그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2일 날 감사원장이랑 그 검찰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서 오늘 4일 이렇게 네. 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두고 여야 정국이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었는데 이런 어떤 탄핵의 상황과 그리고 예산안을 갖고 네. 정부 여당과 야당이 크게 충돌했던 점 이런 국회 상황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그 민주당이 깎은 예산, 그 어떤 항목들입니까? 네, 저희가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뭐 삭감한 예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예산은 크게 이제 뭐 항목은 워낙 지금 다양한 상황이고요. 네. 왜냐면 이제 특별히 증액된 예산은 하나도 통과가 안 됐고 이제 증액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정부 승인 동의를 해야죠.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어떤 지금 야당이 통과시킨 예산들이 대부분 다 감액된 네. 예산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어, 국민의힘 내부 자료를 보면은 내부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1,900억 원 증액이 무산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급식비 명목으로 별도 편성된 1,939억 원도 무산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네. 뭐 이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엄중함을 좀 생각하면 뭐 소상공인의 고금리 이자 지원 예산 3,0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또 무산됐고요. 그리고 전기료 특별 지원을 위한 2,500억여 원의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꼭 필요한 돈을 줄이기만 했고 또 이제 더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민생 분야에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정을 하려는 거를 완전히 막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본청에 들어갔던 국회 본청에 들어갔던 군경은 모두 철수했다. 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국 그 광역 단체장들도 속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계엄에 반대한다. 철회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도 비상계엄을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국회 앞 본청 앞에 그 경찰들이 막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계속 국회 정문 앞에 모여서 지금 철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그 앞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어떤 근거와 이유를 댔는지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갑작스러운 긴급 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을 보면 특히 어떤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거듭 발의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정국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갖고 대치했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만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는 탄핵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표결을 앞두고 있던 어떤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검찰 탄핵,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뭐 야당이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들도 했습니다. 특히 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국가 본질 기능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어떤 마약 범죄 단속이나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 예정됐던 모든 예산들을 이제 야당에서 삭감하면서 국가의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삭감 예산 중에는요. 뭐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정부 주요 사업을 포함한 총 4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예산 폭거다, 뭐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뭐 정부가 이런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예산 탄핵까지도 이어졌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계엄사 그리고 각 정부 각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지만 이거 뭐 섣불리 저희 취재진에게 밝힐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다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이제 반박 논리죠.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계엄령 자체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해제 의결로서 무효임이 확정된 건과 별개로 절차적으로 봤을 때나 실체적으로 봤을 때나 이번 계엄령 선포가 불법이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대통령이 사전에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엄령 선포 자체가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여서 국회가 이번 해제 의결을 한 것 자체로 이미 위헌 무효가 확정됐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제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이제 군경을 향해서 대통령의 명령이 모두 무효, 위헌, 무효, 불법 이런 점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군경이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에 따른 행동을 할 경우 그게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점을 좀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 있었던 어떤 충돌이나 그런 국회 밖에서 어떤 시민들과의 충돌도 좀 더 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것 좀 한번 연달아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도 나온다면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한번 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경찰차가 가득 들어찼고 차량 정체도 극심한 모습이 언뜻언뜻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해산할 기미가 안 보이고요. 국회 본청 건물 거의 모든 창문에 불빛이 다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긴 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1번 받아들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씩 차례를 짚어볼까요? 네, 우선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가결됐기 때문에 국회의장 측은 계엄령 선포 자체가 무효가 됐다.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애초에 절차적으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국회 의결 자체로 이미 계엄령은 무효다, 해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법률상 보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해제할 때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자체는 국회에서 처리가 됐지만 이제 심의, 그 의결 절차, 아직 추가 절차가 남아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아직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해제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를 들어서 국무회의 해제 의결 자체를 조금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부분은 우선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해제 의결이 언제가 되냐는 현재 어떤 사태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대통령실에서 이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선포 무효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어떤 것을 근거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에게 즉시 헌법에 따라서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으며 불확실한 시기에 있는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도 나왔죠. 그 즉각 수사하고 즉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지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언론 취재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 앞선 이재명 대표 발언과 좀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조국 대표는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이자 범죄라는 점을 좀 부각했습니다. 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는 않지만 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따라서 즉각 수사해야 된다는 또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뭐 조국 대표는 현재는 이번 계엄은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해제가 됐지만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그 한국 거래소가 오늘 과연 주식 시장 문을 열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그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뛰고 주식 선물은 급락하면서 금융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그러고요. 그 1,44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하고 주식 선물 가격하고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제 다소 안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시장 불안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만약 주식시장이 개장을 한다면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리고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동성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지금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의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요구안을 이제 표결을 해서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네,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제 국회 표결로 가기 전에 이제 당내 의원총회 공지가 나왔는데요.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원래 당사 이제 국회 진입이 좀 불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라는 공지가 나와서 이제 의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 중앙 당사로 모이다가 네.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라고 막 발언하면서 일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이 국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다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고 재공지하면서 뭐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당사로 가는 좀 혼선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좀 분류되는 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아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 우재준 의원 등이 좀 화면에 비춰졌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 추경호 대표를 비롯한 일부 친윤계 의원과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서 대기하다가 현재는 국회로 이동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당이 조금 미묘하게 입장이 갈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처음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약간 혼선이 빚어졌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우선 당장은 뭐 추경호 대표가 입장을 좀 우선 간단하게 밝혔는데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까? 네. 방금 추경호 대표가 네. 이제 국회에서 취재진 앞에서 뭐 네.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네.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와는 어떤 대통령실과 어떤 친윤계 대표 의원인 만큼 네. 의견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냐는 부분이 좀 특히 관심사였는데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알았다. 네.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네. 취재진이 솔직한 심정, 지금 어떤 심정이냐라고 네. 물어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네. 뭐 특히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네.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들어왔고 뒤이어온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질 못해서 많은 네. 분들이 당사에 있었다.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진입 자체가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부연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국민의힘 여당도 지금 대통령과는 뜻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네. 뭐 추경 원내대표, 친한 친윤 어떤 개파와 뭐 상관없이 네.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뭐 여당 내부에 어떤 의견 차이는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얘기 잠시 들어본 다음에 다시 현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의 김주석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특파원, 자, 미국 어떤 반응 새로 나왔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도 분주하게 한국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즉각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며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역시 한국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미 대사관에서도 조현동 대사와 공사들이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현재 언론들 어떤 논조로 지금 우리 한국 사태를 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CNN과 뉴스타임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보도 보내고 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등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 정치적 결정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김지석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 관련 움직임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젯밤 11시 40분에 서울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 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급회의도 오전 중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그리고 대법원도 역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차장과 처장과 대영원 차장, 실장급 간부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논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뭐 법적 검토,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찍 자정 넘어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 해제 이게 뭐 절차에 맞느냐, 법에 부합하느냐, 이 법률 다툼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 향후 계엄령의 효력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계엄 상황에서는 뭐 죄목들이 뭐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법적 제도 자체도 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계엄령 효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향후 어떤 법원들도 재판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각계 각층에서도 지금 그 계엄령 선포 관련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가 그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 뜻밖의 사태, 한국에서 벌어진 뜻밖의 일에 그 해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한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당국자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왔지만 이런 방법으로 나올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도 계엄이 나온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에 유의해달라 는 이메일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국 반응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영 CCTV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EU와 영국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국민은 영국 정부의 여행 권고 사항을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상황 궁금한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현재 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선포 전에 이제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던 기자들에게 뭐 별도의 퇴청 요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데요. 네. 지금 자정 이후로 들어오는 기자들, 출입 취재진들은 모두 출입이 제한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대통령실 지금 실제로 어떤지 한번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 네. 아직 또 재밌는 대로 한번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 우리 정세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제가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고서는 계속 조금씩 연기되다가 한 10시 20분쯤에 담화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담화가 결정된 건지 어제 저녁 분위기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젯밤 9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그리고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서 좀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의도 안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취재진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물어봤을 때는 전화 연결이 아예 되지 않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 역시 발표 직전까지도 그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일부 참모들은 퇴근했다가 저녁 식사 중에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고 복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 사실 긴급 담화 자체에 대해서 일절에 좀 언급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는 어젯밤 10시 23분쯤에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KBS도 관련 내용 생중계해드렸는데요.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짙은색 양복에 붉은색 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서 약 6분간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취재진 질의응답 없이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제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대통령실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담화 전후로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다수의 참모들 역시 담화 직전에야 사실을 전달받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후부터 대통령실 출입구로는 직원 외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됐고 경호처 직원들도 대거 투입됐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일단 담화 직후 속속 출근했는데요. 현재는 대통령실 청사 내로 출입기자의 추가 진입도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면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세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 입장도 전혀 나오지 않고 기자들이 더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대거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국회 앞은 상황이 계속 비슷합니다. 시민들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국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국회 본청 앞에 로텐더 홀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국회 앞에 정면 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국회 로텐더홀에서도 일단 그 당직자들로 보이는데, 당직자랑 보좌진들로 보이는데 로텐더홀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국회 그 경비하는 분들이 지금 국회 본청 정문 입구를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기자들 자리에 앉아서 기사를 송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지루한 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쉽게 과연 입장이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통령의 그 이제 계엄 선포, 아까 이제 그 담화 때까지 그 상황을 얘기해 줬는데, 그 이후 상황을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자마자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바로 입장을 좀 냈습니다. 네, 좀 충격적이었죠. 여당 대표가 바로 반대한다고 그랬죠. 네, 이례적으로 좀 여당 대표가 먼저 공개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는 짧은 입장문을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고요. 네. 이후에 국민과 이 비상계엄을 막겠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후에도 뭐 계엄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 뭐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 의결 이후에도 계엄 선포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라면서 뭐 앞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속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국회 그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되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결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이제 여야 각 의원들이 뭐 우선은 국회 진입이 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당사, 중앙 당사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양당도 지금 사전에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는 네. 상황들이 펼쳐졌는데요. 뭐 우선 당사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이런 입장문, 첫 입장문 외에는 양당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야가 어느 정도 의원들이 모인 직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의를 했는데요. 네. 국회 본회의가 개의된 시간이 오늘 새벽 1시 자정을 좀 넘어선 시간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네. 당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이번 결의안이 아주 빠르게 통과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령 선포가 무효됐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가결 직후에는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들이 전부 다 나갔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국회 내 어떤 충돌 사태는 없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그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당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또 얘기 나눌까요? 찬성 12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풍경은 당장. 네, 지금 저기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 저곳이 이제 국회 본청 아닙니까? 지금 저 본청 안에서는 군과 경찰이 모두 나갔다 이렇게 밝혔지만,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고 있어요. 저희 이제 촬영 기자들이 촬영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과연 그 국회 본청 건물 주변에는 이제 아까 보였던 그 특수부대 군인들 과연 모두 떠났을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과연 그 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네. 우선은 계엄령 이 해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직전까지는 네. 군경이 뭐 이제 국회 본청 입구까지 이제 네. 와서 뭐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정문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상당히 있었죠. 네, 네. 국회 당직자나 뭐 보좌진들, 특히 뭐 의원들까지도 어떤 신랑이나 네. 취재진과의 군경의 어떤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네, 상당히 그 몸싸움이 거칠어지고 격해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현장 상황에서는 뭐 국회 문 앞쪽이 뭐 다소 파손되거나 네. 뭐 보좌진들이 의자나 책상 등을 들고 와서 군경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뭐 직접 네. 몸으로 밀거나 막는 상황까지 네. 좀 펼쳐졌습니다. 보좌진들도 나름 바리케이드를 또 쳤죠. 그렇죠. 네, 집게를 이용해서. 네. 네, 이제 군경이 진입하게 되면은 네. 이후에 본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당시는 조금 더 긴장 상황 속에서 군경과 국회 내 보좌진들이 좀 다소 거세게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이제 로텐더홀이나 본청 안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국회 그 주변에 본청 주변에 그대로 있는지 지금 그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오늘 오늘 12시 반 정도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상당히 긴박하게 그 본청 주변에서 군과 그 보좌진들, 국회 관계자들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군이 과연 국회 경내에서 철수를 했을지 아니면 그대로 대기하면서 어떤 지시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지 이 점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현장에서는 네. 이제 군경은 모두 철수한 걸로 지금 아, 전해지고 경내에는 네. 전혀 없다 이렇게 받은 네네 겁니까? 경내에서는 모두 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네. 국회 입구까지 본청 입구까지 진입했던 군경들이 이제 뒤쪽으로 철수를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 주변 상황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고 뭐 시위자들, 유튜버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이게 되면서 군경이 좀 빠르게 뭐 이제 국회 주변에서 벗어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후에 군경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그 국회 관계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장벽을 인간 장벽을 이제 만든 모습도 보셨는데요. 아 국회에서 한밤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도 장관 주재로 실국장 긴급회의를 한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또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인 불법의

현재는 대통령실 청사 내로 출입기자의 추가 진입이 차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세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일이 오늘 밤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방금 정세배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여당 대표도 몰랐고 신용계라는 여당 원내대표도 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진짜 극히 일부만 안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통령 편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대통령 어떤 선택, 왜 어떤 생각에서 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은 이제 새벽 1시쯤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지금 약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내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약간의 어떤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계엄 해제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제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와 더불어서 언제쯤 국무회의가 열려서 해제가 의결될 수 있을지 이 네. 부분도 좀 관심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대통령이 어떤 국무회의에서 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사이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시간, 정치적인 평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지, 여담은 언제 열지, 그리고 그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낼지, 국무위원들도 상당수 대부분 몰랐을 걸로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낼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시민 네. 여러분께서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네. 이제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 무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자체는 이제 무효로 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가 됐다,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그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여러 가지 여파를 낳고 각계각층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분야 영향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우선 경제 분야 어떤 파장이 있었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선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새벽 1시 40분 기준으로 전일보다 20원 7전 오른 1422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최근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가상자산 가격도 굉장히 급락했던 상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추경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젯밤에 이제 자정 가까이 서울은행 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 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라면서 좀 진화에 네.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법원이 이제 바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법원 법원 쪽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논의에 나선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영원 차장 그리고 실장급 간부들이 모여서 현재 논의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대법원은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특히 국회가 이제 의결로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엄령의 효력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네. 중요하게 검토될 사안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기관들, 뭐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그 할 일이 많은 곳이니까 정부 기관들도 이제 밤에 다 회의를 소집해서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네. 광화문 경부서울청사 상황실로 출근해서 행안부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취재진에게 행안부 간부들 사이 어떤 회의 결과가 나왔는지는 좀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나중에 좀 내용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라면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행안부는 행안부 내부 공지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네.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를 했다고도 합니다. 또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정상 제공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어떤 충돌 사태나 어떤 문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네. 재난 안전 관리에 좀 유의해달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계엄사라는 곳이 과연 이제 활동할 만한 근거나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계엄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계엄사의 뭐 군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특별히 네.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자체가 의결이 된 상황인 만큼 군도 어떤 대통령의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드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시민단체들도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시민단체들도 연이어서 지금 계속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역시 어떤 위헌적이라는 좀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가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전국 360개 시민단체 연대단체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계엄령을 즉각 철회하라 이런 압박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법률 쪽 이제 변호사 단체들의 네. 좀 이야기도 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대한변협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네. 네, 대한변협을 비롯한 이 변호사 단체들은 네. 모두 계엄령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할 만한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이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네. 조금 변호사 단체들은 주목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담화에서 이 계엄의 선포 사유로 국회에 연이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변호사 대표 단체들은 뭐 이게 계엄령 어떤 선포의 요건이 안 된다는 게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라는 어떤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증시 개장할지를 오전 7시 30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거래소가 국내 증시를 개장할지 이 점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냈는데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 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다음 오늘 오전 7시 30분경에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서 안내하겠다 이렇게 고지를, 공지를 보냈습니다. 자,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발동됐는데 국내 증시가 충격을 얼마나 받을지, 그거를 사전에 해외시장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본 다음에 오전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일단 증시 관련 지표들 그 국회의 계엄 해제한 가계로 다소 안정을 찾긴 했지만 아주 불안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도 놀랐지만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접속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떤 정보가 있는지. 네이버가 뭐 장애를 일으켜서 접속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도 많이 있었다고요. 네, 어젯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된 직후에 트래픽이 좀 갑자기 몰렸습니다. 네. 이제 뭐 네이버 카페에 어떤 접속 자체가 좀 장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댓글을 달거나 이런 일부 포털 서비스 자체가 잠시 장애가 빚어져서 멈추기도 했습니다. 네. 네이버 뉴스 댓글 역시 트래픽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뭐 비상 모드로 전환됐다가 현재로서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포털로 좀 트래픽이 갑자기 몰렸고 이에 따라서 네. 접속 장애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이버 관계자는 장애 원인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 오류가 있었던 이유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했는데 네. 트래픽 증가 외에 특별히 뭐 서비스 오류가 된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현재는 완벽히 정상화되어서 복구 공지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뉴스 보고 알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윤계로 불렸던 핵심 여당 원내대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일찍 주무시는 분들 지금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서 이런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너무 많이 놀라지 않도록 상황이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진행된 과정 시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젯밤에 우선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으로 좀 공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사전에 좀 어떠한 좀 이야기도 없었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젯밤 9시 반쯤에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그리고 예산 감액 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서 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가 취재진에게 좀 흘러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제 취재진이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좀 문의를 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 수신을 거부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참모들 역시 대부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확실히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을 했다가 저녁 식사 중에 긴급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을 복귀했다. 그리고 실제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긴급 담화 사실도 대부분 몰랐다고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저희 KBS도 전해드렸다시피 어젯밤 10시 반쯤 본격적으로 사전 안내 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역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대통령은 10시 반쯤에 담화 생중계가 시작되자마자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을 했고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선포된다 라고 한 것을 밝히면서 곧바로 어떤 질의응답 과정 없이 퇴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오전 7시 30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특별 담화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까지 세 명의 발언을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엄,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뉴스포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3분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또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서 가결시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가 알려진 뒤에 국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 앞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이예린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모여든 인파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인파가 국회 정문 앞에 모여든 상태입니다.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구호도 계속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발표한 뒤부터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국회 정문 출입을 막았지만 곧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입기자 등은 출입증을 보여주면 국회 출입이 허용됐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도착하고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자 국회 앞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난 뒤엔 격앙됐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이 가져온 깃발이 나부끼고 있고 또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도 쉬지 않고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밤새도록 시민들의 계엄령 해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준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게 1시쯤이었으니까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담화 전후로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도 발표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등에 대해 긴급 담화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젯밤 9시 반쯤인데요. 이미 퇴근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급하게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급 참모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별다른 공지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출입은 제한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역시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봤습니다. 현재는 기자들의 대통령실 청사 출입도 차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3분에 계엄 관련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새벽 1시쯤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화 기자, 먼저 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까지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밤중에 좀 말 그대로 좀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오늘 새벽에 12시, 그러니까 0시 50분쯤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를 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안을 상정을 했고 1시쯤에, 약 10분 후쯤이죠. 1시쯤에 이 빠르게 통과가 했습니다. 재서구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이번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상계엄은 일단 해제가 됐고 국회의장실은 즉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가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가결 직후 우원식 의장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왔던 이 군인들이 전원 다 나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결시킨 의원들이 이번 계엄 선포가 특별한 이렇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절차적으로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절차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엄을 위해서는 우선에 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동시에 선포 후에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하도록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요건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계엄 선보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네, 이 가결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이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가 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이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이 계엄 선포의 이 절차적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동시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군 경을 향해서는 신속한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군 경을 향해서 지금부터 이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또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따르는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말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좀 복귀를 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조를 한 게 이 대표 발언은 여러분을 지휘하는 거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이 국민, 이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와 또 민주공화국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계엄 선포 효과 즉시 이제 효과가 상실이 됐다. 대통령 측의 어떤 추가 반응, 계엄 선포에 대한 어떤 해지를 발표하는 내용을 촉구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도 앞서서 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가결 즉시 이 계엄 선포가 효과를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군경의 이 공권력 행사도 위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후 한동훈 대표는 이 SNS를 통해서도 이 대통령께서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또 즉시 헌법에 따라서 계엄령 해제를 선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한 대표는 이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도 이 조금 전에 좀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일련의 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뉴스를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 표결에 요구한 표결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를 지금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 추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을 좀 정해야 해서 입장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좀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특별에는 네. 참여하지 못했다. 네. 예. 그런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사에서 의원들이 약 70명 정도가 좀 모여있다가 의원들이 조금씩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은 당황한 모습이 네. 엿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비상계엄만 이 가결된 이후에 각 당의 의원들도 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각 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좀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도 뭐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뭐 의원들에게는 처음에는 뭐 국회로 모이라 이런 통보가 왔었다가 또 진입이 이 국회 진입이 막히니까 당사로 모이라 이렇게 했다가 말 그대로 좀 오락가락하는 좀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로 간 의원들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이 당사로 먼저 이 들어와서 이 대기를 하던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들었었고 그 인원이 좀 점차 늘어나서 60명 정도 지금 당사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원들이 계속 이 국회로 가서 지금 의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당사를 나오면서 이 안철수 의원이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의원이 이 당사에서 지금 먼저 갔었는데 당시에는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국회로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뭐 당사에서 의원들이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고 뭐 의원 모두는 뭐 거의 모두는 계엄 선포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군이 이재명 대표실을 난입했고 또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 민주당의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CCTV를 통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의 체포될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각계 인사들도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뿐만 아니고요. 네, 뭐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여당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반대 입장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그렇고요. 뭐 박형준 서울시장 또 김태흠 뭐 충남지사까지 비상계엄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 교수회 측에서도 지금 긴급 성명을 발표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라라고 하면서 이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인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뭐 입장들이 지금 계속 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변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계엄 발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뭐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총리도 몰랐다 이런 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총리도 몰랐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도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 이런 내용이 역시 저희 취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퇴근을 했다가 이 저녁 식사 중에 윤 대통령의 호출을 좀 긴급하게 받고 급하게 이 대통령실로 복귀를 했는데 계엄 선포 사실은 물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 이동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젯밤 사실 뭐 9시 30분이 좀 지나서 그 시각쯤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또 검사 탄핵 또 감회간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런 말 그대로 설이 좀 돌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 참모들은 저희 뭐 취재진들에게 모두 좀 뭐 이런 사실 좀 문의를 하니까 뭐 전화 수신을 좀 거부를 한다든지 뭐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사실상 좀 직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다가 결국에 이렇게 밤 10시 23분쯤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가 될 당시에 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실 내 브리핑 문이 잠겨서 입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서 6분간 낭독을 했고요. 담화 발표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뒤에 준비를 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서 곧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국회만 분주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공직사회 전반이 지금 비상 근무 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네, 뭐 지금 뭐 광화문 청사를 네.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날짜를 넘기면서까지 지금도 좀 환하게 불이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단은 뭐 청사 삼엄한 지금 경계 속에서 일일이 좀 직원 신원 확인을 거쳐서 내부 출입이 지금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복도 사무실 곳곳에서 뭐 TV 켜둔 채로 사람이 있는 채로 직원들이 있는 채로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런 이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어젯밤에 이 서울 청사로 출근해서 1층 이 상황실에서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뭐 지금 뭐 마땅한 결론은 내지는 못했다 이런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취재진들이 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 장관에게 뭐 좀 이 뭐 어떤 회의를 거쳤느냐 이렇게 좀 물으니까 뭐 별다른 대답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공무원들이 지금 뭐 지금 삼삼오오 모여서 일단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정화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숙 특파원, 뭐 CNN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용들을 속속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곳 워싱턴은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 취재진이 직접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요. NSC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며 더 많은 걸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미대사관에서도 조현동 대사와 공사들이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언론들도 관련한 소식을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란 점에서 미국의 외교,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황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역시 한국의 계엄령 선포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등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 정치적 결정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우리나라의 상황들과 함께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지금 주요 외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당국자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왔지만 이런 방법으로 나올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도 계엄이 나온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에 유의해달라고 이메일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국 반응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영 CCTV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습니다. EU와 영국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국민은 영국 정부의 여행 권고 사항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계엄 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이번 계엄 선포는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기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모든 국민들은 이 믿지 못할 상황 앞에서 황당해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계엄 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말이었는데요. 군이 이재명 대표실을 난입했고 또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인데 CCTV를 통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의 체포대 움직임이 확인됐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금융수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황영규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2시 20분쯤 1,442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넘어선 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나타냈던 2020